언제부턴가 점점 연락하게 된 내가 먼저 네가 없는 곳에선 벌써 널 베이비로 불러 나 또 참 웃겨 You're my chocolate, my sweetest chocolate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달콤한 널 널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나에게 기대 실수가 있게 기분 좋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내 모든 걸 다 줄게 You're my ice cream, my sweetest ice cream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달콤한 널 널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내게 사랑이란 걸 선물한 것 Yeah, that's you 내게 눈부신 사랑을 준 다른 사람은 That's what you want single I think I need me a girl I need a girl like 생각 없는 말투 어린 애들 말고 날 감싸 안아줄 yeah 심심할 때 가끔 노는 여자 말고 나만 사랑해줄 가만히 있어도 남자 놈들 전화기를 내밀지만 사진 꺼내 보이는 그런 girl. girl I need a girl 뭘 해도 이쁜 몸매도 이쁜 girl I need a girl Baby I need you girl you need me too 치마보다 청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 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나이가 많아도 어려 보이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너와라면 부끄러운 척하면서도 당돌할 줄 아는 girl 평소에 조심한 척해도 같이 있으면 Yeah, I know what I'm talking about Girl, I need a girl 뭘 해도 이쁜 몸매도 이쁜 Girl, I need a girl 이런 여자가 좋더라 Hey. 외모는 난 issue but 멋스라는 귀여운 girl. Yeah, girl 취미는 달라도 취향은 같아 영화나 음악을 볼 때면 말이 통하는 girl yes. I love girls Girls out the door 사람들 앞에선 지저분하게 놀아요 내 앞에선 아이 난 몰라요 아침에 낮게 보낸 목소리 morning kiss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밤에는 내 무릎에 기대 자장가를 들으며 내 꿈꾸고 싶어 다시 내 가슴을 뛰게 해줘 다시 달콤한 노래 만들게 해줘 You know 돈이나 뭐 단지 그런 게 아냐 내 맘을 주고 싶은 사람 I'ma treat you right, baby